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까타르 국가 독립절의 즈음에서 18일 이 나라 추장 따밈 빈 하마드 알 카니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추장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